동화 한국어 버전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옛적에 어느 외딴 마을에 세 딸과 함께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를 사랑했어요. 두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는 두 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줬어요. 그러나 두눈박이였던 다른 딸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자매와 엄마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두눈박이는 물려받은 옷만 입을 수 있었고 다른 자매들이 먹다 남은 것만 먹었어요. 다른 자매들은 두눈박이가 힘들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두눈박이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안녕 새들아, 지금 배고프니?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이거라도 먹어.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두눈박이가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외눈박이야? 두눈박이는 우리와 다르잖아? 근데 우리 식탁에 앉아도 되는 거야? 네 말 맞아, 두눈박이. 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당장 나가서 돌아오지 마. 자매의 말에 상처받은 두눈박이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울고 있던 두눈박이의 앞에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어떤 요정이 나타나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요정은 햇빛에 반짝이는 망토를 입고 반짝이는 귀중한 보석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두눈박이는 깜짝 놀랐어요. 가엾은 두눈박이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요정님, 제가 눈이 두 개여서 엄마와 자매들이 저를 미워해요. 가족들은 저에게 먹다 남은 것만 주고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가엾은 것, 이제 그만 울거라. 내가 좋은 걸 알려줄게.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보겠니? 네가 배고플 때마다 이 주문을 외워보렴. 요술 막대기야,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가져다 줘. 막대기가 밝게 빛나면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두눈박이의 손에서 떨어진 막대기는 갑자기 아주 멋진 식탁으로 변했고 두눈박이의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어머, 정말 멋져요. 냄새도 정말 좋아요. 이제 배고플 일은 없을 거야.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하렴. 요술 막대기야, 내 기도를 들어주렴. 이 식탁을 당장 치워줘. 그럼 이것들이 사라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요정의 막대기가 밝게 빛나더니 요정이 사라졌어요. 두눈박이는 자기가 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굶었던 터라 식탁에 있던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전부 다 정말 맛있다. 난 정말 행복해. 그치만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요술 막대기야, 내 기도를 들어주렴. 이 식탁을 당장 치워줘. 놀랍게도 식탁과 음식들이 순식간에 다시 막대기로 변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온 두눈박이는 자신을 위해 가족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보았어요. 하지만 두눈박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어요. 그날 이후 두눈박이는 매일 밖으로 나가서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외눈박이와 새눈박이는 두눈박이가 남은 음식을 먹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두눈박이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남겨놓은 걸 하나도 먹지 않잖아. 어디에서 음식을 얻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다음 날 두눈박이는 행복하게 바깥으로 나갔고 자매는 조용히 두눈박이의 뒤를 밟았어요. 두눈박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자매들은 몰래 두눈박이를 따라갔어요. 익숙한 장소에 도착한 두눈박이는 주문을 외웠어요. 요술 막대기야,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가져다 줘. 그러자 갑자기 두 눈박이 앞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이 나타났어요. 몰래 두 눈박이를 지켜보던 자매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깜짝 놀랐어요. 매일 이렇게 먹고 있던 거였어. 이러니 더 이상 배고플 리가 없지.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버리자. 두 자매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자매들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크게 화가 났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집에 오라고 해서 그 요술 막대기를 뺏어버리자! 세 사람은 두눈박이를 기다렸어요. 두눈박이가 돌아오자 엄마는 두눈박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뺏어서 부러뜨렸어요.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다시는 없을 테니까 어디 한번 쫄쫄 굶어봐! 엄마의 말에 상처받은 두눈박이는 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앞뜰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요정이 두눈박이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가엾은 두눈박이야,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친절한 요정님, 당신이 주신 요술 막대기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저희 엄마가 이걸 부러뜨리셨어요. 다시 배고파서 힘들어질 거예요. 두눈박이야,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막대기를 가져다가 앞뜰에다 묻어두렴. 달빛이 쏟아지는 곳에 묻어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게 될 거야. 요정은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는 요정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앞뜰에 웅장한 나무 한그루가 생겼어요. 나뭇잎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황금빛 열매는 햇빛에 더욱 반짝였어요. 가족들은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본 적 없었거든요. 나무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나도 모르겠다.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모두 나가서 함께 열매를 따자. 두 눈박이만이 부러진 요술 막대기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두 자매와 엄마는 곧장 달려가 황금빛 열매를 따기 위해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손이 닿으려고 할 때마다 나뭇가지가 위로 올라갔어요. 휴, 도대체 왜 나뭇잎 하나 따지 못하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어. 그 모습을 보던 두눈박이는 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제가 해볼게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해볼 테면 해봐. 우리도 못한 걸 네가 무슨 재주로 하겠어? 하지만 두눈박이가 나뭇가지를 향해 손을 뻗자 나뭇가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뭇가지가 더욱 반짝이며 내려온 덕분에 두눈박이는 원하는 만큼 열매를 딸 수 있었어요. 두눈박이는 열매를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두눈박이만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그저 질투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나무 옆에 서 있을 때 젊은 기사가 말을 타고 다가왔어요. 엄마는 급히 두눈박이에게 얘기했어요. 두눈박이야! 당장 덤불 속으로 숨거라! 너는 망신거리일 뿐이야! 두눈박이는 급히 자신의 몸을 덤불 속으로 숨겼어요. 아주 젊고 멋진 기사는 금과 은으로 가득한 웅장한 나무를 보고 온 거였어요. 나무의 주인이 궁금했던 기사는 두 자매를 보게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든 저에게 나뭇가지를 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 주겠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 거랍니다. 저희가 반드시 나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자매는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매가 뛸 때마다 나뭇가지는 더 멀어져서 자매의 손이 닿지 않았거든요.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당신들 나무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사는 떠났어요. 두 자매와 엄마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걱정하지 마라, 딸들아. 분명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 다시 해보자. 모두 그 자리를 떠난 후 덤불 속에 숨어있던 두 눈박이는 나무 옆에 털썩 앉아 조금 전에 봤던 기사를 생각했어요. 정말 멋진 남자야.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었겠지?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무에서 요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눈박이야. 슬픔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착한 마음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소원을 들었다.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널 도와줄게. 어, 정말요? 그 기사와 함께하게 된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유일한 제 소망이에요. 잘 알겠어. 이제 내가 말한 대로만 하렴. 나뭇잎 하나를 뽑아서 네 옷 위에 올려보도록 해.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두 눈박이의 옷이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은빛 나뭇잎 모양의 드레스에 장미 모양 루비까지 있었어요. 이제 나뭇잎에 앉으면 밤하늘을 날아 네가 사랑하는 기사에게 갈 수 있을 거야. 요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뭇잎 하나가 두 눈박이의 앞으로 천천히 떨어졌고 점점 커지면서 달빛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눈박이가 나뭇잎에 앉자 나뭇잎은 밤하늘을 날기 시작했고 달님과 별님을 지나 기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두 눈박이가 나뭇잎에 내리자 나뭇잎은 황금빛 열매가 달린 은빛다발로 바뀌었어요. 어, 멋진 기사님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세요. 기사님께서 원하시던 은빛나무의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절 찾으시는 겁니까? 방에서 나와 두 눈박이 앞에 선 기사는 깜짝 놀랐어요. 두 눈박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기사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기사를 만난 두 눈박이도 기뻤어요. 기사님, 이 은빛 나뭇가지를 가져온 사람에게 뭐든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럼요. 그리고 어디 원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두 눈박이는 엄마와 두 자매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사에게 다 얘기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슬픔 속에 고통받은 저를 기사님께서 구해주셔서 아내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왔던 가족들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네요. 가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아픈 과거라고 여기고 이제 다 잊고 싶어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요. 그 다음 날 기사와 두 눈박이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